힘들고 지쳐있던 내게 힘이 돼줘서,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이제서야 말하네요. 고맙다고. 그리고 그대가 있어서 행복하다고. This is for you. 눈물이다 마르기 전에 또 흘려야 했었던 그날에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아줘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봐줘서 고마워요. 아무 말 없이 지켜봐줘서